정순의 기상과 용맹으로 일본의 대침책동을 짓부시고 저국의 평화와 통일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북남 해외 정연학생 단체들의 공동 결의문. 일세의 야만적인 식민지 통치와 조선 여학생들에 대한 포항부도한 멸시 모욕에 항거하여 우리 청년학생들이 광주에서 집회하는 반일투쟁의 불길이 온 삼천리를 휩쓴 역사의 그날로부터 87년이 흘렀다. 광주 학생 사건은 우리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가난부도한 식민지 통치로 우리민에게 온갖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일제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으며 자유와 독립민족적 존엄을 되찾기 위한 조선 청년학생들의 정의로운 애국투쟁이었다. 광주의 청년학생들이 집혀올린 반일투쟁은 련의 불길마냥 평양과 신의주, 함흥, 대구, 부산 등 전국 도처위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식민지 노예 교육을 철폐하라, 일제를 타도하자, 조선독립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제 식민지 통치기관들을 습격하고 무장한 일본 군경들을 독치며 구람없는 투쟁을 벌리던 청년학생들의 격노한 모습은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선이 안겨온다. 지난 세기 40여 년간의 식민지 통치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은 오늘도 과거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뻔뻔스럽게도 저들의 침략 역사를 대고 부정하면서 우리 민족을 우롱하고 있다. 지호 독도 강탈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으며 군국주의 부활과 대침책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정치적 박해와 탄압을 강화하며 온 결의가 이를 손치로 바라는 조국 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과거 범죄를 묵인하고 일본 반동들에게 대침의 길을 열어주려는 반통일 세력의 진일 매국 행위는 해내외 우리 청년학생들의 거대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일제를 몰아내고 조국 해방의 대사변을 안아온 자랑스러운 열혈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 민족의 자주적 존엄을 지키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활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굳센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 교육에 저지른 온갖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귀중한 문화재들과 자원들을 약탈하고 840만여 명의 청장년들을 강제 연행하여 징용 징병을 강요하였으며 20만 명에 달하는 우리 여성들의 정절을 무참히 유린한 특대용 반일륜적 범죄 행위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덮어버릴 수 없다. 해내외 전체 청년학생들은 일제의 전인공노할 침략욕성과 과거 범죄를 폭로하는 토론회, 사진전시회, 증언연단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불려나갈 것이며 반일단체들을 비롯한 각계각층과의 연대의 활동, 공동투쟁을 통하여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온갖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할 것이다. 둘째,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강탈 기도, 건국주의 부활과 대침 책동을 단호히 배격해 나갈 것이다. 우리 조국 강토를 강탈하고 나아가서 대동아 공영권의 옛 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것은 일본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우리는 일본 반동들이 저들의 침략 역사와 극악무도한 범죄를 왜곡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으며 발용치약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강탈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는 데 대해 각성을 높이고 그 사소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고위 관료들의 야수군의 진지한 참배와 집단적 자위권과 세계 평화와 안전의 미명하에 벌려놓고 있는 자위대의 해외 파병 책동, 그리고 미국 남조선과의 삼각 군사동맹 조작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보다 강력히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이와 함께 온 결의의 반대 규탄에도 불구하고 성노예 문제와 관련한 합의를 조작해내고 일본의 침략 역사와 범죄를 비호두둔하면서 과거 죄악 청산을 위해 떨쳐나선 우리 결의의 투쟁에 도전이 나서는 친일 매국 세력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릴 것이다. 셋째,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일본 반동들의 단합책동을 단호히 저지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 동포들은 지난 세기 일본의 강제로 끌려가 가진 고유과 민족적 멸시를 강요당한 직접적 피해자들과 그의 후손들이다. 일본은 마땅히 우리 동포들의 민족적 존엄과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법적, 도덕적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가혹한 정치적 박해와 탄압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 있다. 우리는 날로 의심해지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일본 반동들의 탄압 책동을 우리 민족에 대한 공공연한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 높이 벌려나갈 것이다. 우리는 교육권과 기업권, 조국으로의 자유로운 대왕을 비롯하여 동포들의 민족적 존엄과 모든 권리를 옹호하며 그들에 대한 일본 당국의 온갖 차별 정책들과 비인도주의적 행위들을 배격하여 견결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넷째, 민족 자주, 민족 대단결의 기치 밑에 조국의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한 애국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과제는 조국 통일이며 그 길에 고귀한 성취를 바치는 것보다 더 값높고 빛나는 삶은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정인 학생들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힘있게 불려나가기 위해 접촉과 대표자 회의, 역사유적 답사, 지역문화 교류와 같은 다채로운 통일회합을 활성화하며 정인 학생 통일운동을 보다 대중화하고 전 지역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 각계각층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적극 주동해 나갈 것이다. 북남 선언들을 부정하고 4대 매국과 동족대기를 추구하면서 외세와 양압하여 조국 강토의 핵전쟁 위기를 몰아오는 호전광들의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을 저지시키기 위한 반전 평화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해내외에서 열렬한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민족적인 통일 대해협 개최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당면하여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성인 학생들이 폭넓게 참가하는 조선 청년 통일 대해협을 성사시켜 조국 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앞장에서 열어나갈 것이다. 결의의 가슴 속에 깊어가는 분열의 아픔과 조국 당후에 짙어가는 전쟁 위험을 가셔내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 청년 학생들의 더 높은 결의이며 굳센 의지이다. 우리는 해내외 전체 청년 학생들의 지향과 염원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조선 청년 통일 대회합을 반드시 개최하여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청년 학생들의 불타는 통일의 국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고 북남 관계 개선과 나라의 평화, 자주 통일의 돌파구를 기어이 열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하순 또는 합의되는 시기에 북남 해외 청년학생 대표들의 실무 접촉을 진행하고 조선 청년 통일 대회합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실천적 문제들을 협의해 나갈 것이다. 시대와 민족의 부름 앞에 남문도 화답하며 광활한 미래를 지향해 나가는 우리 청년학생들이 떨쳐나설 때 못해낼 일이 없으며 조국 통일의 새 날은 반드시 밝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해내외의 전체 청년 학생들이 가슴마다에 끓여넘치는 통일의 국의 열정과 의지를 남김없이 분출시켜 조선 청년 통일 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키며 조국의 평화와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운동에 한 사람같이 돌진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 본과위원회,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 본부, 6.15 공동선언 실천 해외측위원회 청년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 2016년 11월 3일